면봉 네 봉지에 1,000원, 두 봉지 500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호객문 속에서 이 말만은 뚜렷이 들립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을 해요.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살까 말까, 집에 많이 있는데 또 살까 말까. 그러다가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1,000원 쓸 때 이렇게 고민을 오래 했던가? 왜 이 순간에만 침착하고 냉정해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한때 지하철에서 1,000원짜리 고무장갑 하는 아저씨는요, 그게 얼마나 질긴지 보여주시려고 손잡이 봉에 고무장갑을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 몇 번이나 매달리셨을까요? 파리의 지하철에는 예술가들이 있고 한국 지하철에는 예술가를 능가하는 상인들이 있다. 어떤 여행가가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There will be 파리 지하철에는 예술가들이 있다. 바로 이 영화 속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삭막한 지하 공간이 한순간 예술가들의 무슨 해방구처럼 바뀌죠. 르페송 감독의 서브웨이 중에서 그 아서 심스가 부른 It's Only Mystery, 그 마지막에 지하철 안에서의 공연 장면에 흐르던 바로 그 곡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바로 지하철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서브웨이 중에서 음악을 첫 곡으로 골라봤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인터넷 게시판이 아주 여러모로 소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우리끼리 열심히 머리 짜가지고 방송 이게 만들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니까요.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저희 또 다른 주소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글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빅피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아주 긴급 공지입니다. 사실 이 밤이 밝고 나면 3월 12일에 저희가 마련했다고 알려드린 모나리자 스마일 영화 시사회 시간이 변경이 됐어요. 중간에 뭔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원래 3월 15일인데 저희에게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월요일 8시 50분, 그러니까 저녁 8시 50분에 드림시네마에서 있거든요. 이미 시사회 뭐 초대되신 분들 공지도 다 됐는데 그분들 지금 이 방송 못 듣고 잘못 가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알아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모나리자 스마일 시사 시간이 내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15일 월요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내일 스냅필 인터뷰에서는 신작 길을 완성한 배창호 감독을 만나봅니다. 자, 다음에 들을 거군요. 그 지하철 토큰 부스에서 일하는 아가씨 루시, 산드라 블락의 씩씩하고도 그리고 소박한 그 사랑 이야기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중에서 나탈리 콜이 부르는 This Will Be 들어봅니다. This Will Be 다음에 괄호치고 그 뒤에 제목이 붙어있거든요. An Everlasting Love. 자,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 될 거야. 산드라 블락의 그 영화 속 루시의 소망 같죠? 들어볼까요? 산책 FM 영화음악.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네, 오늘 저녁 여러분 뭐 타고 집에 가셨어요? 직접 운전하시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은 지하철, 버스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하철이랑 버스는 좀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 내의 여러 지역, 대부분의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참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동 중에 바람도 쐬고 창밖 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분히 책을 읽기에는 지하철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좁지만 그래도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은 이동 방향과 상관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또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해벌리고 자고 있는 앞사람의 입속 그 구강 상태를 낱낱이 볼 수 있고요. 또 앉은 자세라든지 미세한 행동 이런 것들 모두 버스에 비해서 남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나 자신도 침범당할 위험이 더 많은 공간임에 분명하지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집약적으로 뒤엉키는 공간의 한가운데에서 영화의 카메라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영화 남자는 괴로워 중에서 안 과장의 출근, 아빠 운전 조심하세요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바로 그 곡 들어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잠시 졸았다가 일어나 보니까 강변역이고 다시 한번 자다가 일어나니까 또 강변역이었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죠. 이렇게 무한 루프로 반복되는 이 순환선이 가지는 의미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시인의 생활 패턴을 또 닮아있기도 합니다. 지하철의 순환선이요. 청취자 박은식 씨는 좀 전에 음악을 든 이 남자는 괴로워의 오프닝 장면을 잊지 못하는 그 지하철 장면으로 꼽아주셨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첫 전쟁터, 바로 출근길입니다.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비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인간의 생존 본능은 바위를 깨고 들어가는 나무 뿌리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승객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를 전쟁터의 폐허에 비유시킨 이명세 감독의 재치가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그것이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박은식 씨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이 사연에 이준호 씨는 지금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푸시맨이 생각난다고 거들어주시기도 했네요. 일본 영화 쉘리 댄스의 그 무기력한 살러리맨 야쿠쇼 코지도 이런 지하철의 반복성 때문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죠. 청취자 손우정 씨 말씀대로 주인공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하철 때문입니다. 하루에 2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한 곳에 머물렀지만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단순히 풍경에 머물던 그 창밖의 모습이 점차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획일적이고 일상적인 것의 대표격인 전철, 이 전철에서 내리면서 야쿠쇼는 동경의 대상을 현실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의 일상 탈출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손우정 씨가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영화 속 야쿠쇼 코지처럼 손우정 씨도 일상이라는 전철에서 과감히 내려서 존경하던 것을 향해 나아가는 훨씬 윤택한 삶을 생각하게 되셨다고요. fingers in all your body, because everybody's in the funky blowout. You know where set sail from, just around the corner from the Portobello Road. Downtown W10 in my face, baby, baby, to what you done told. I got bottles of beer and a deck of two. All my friends are now coming in. Lucy and Jules looking good, girl. So all aboard, let the party begin. I'm on a mic, I make you dance, I make you funk, I make you sweat from and out till the break of dawn. So get up the wall, let's have a ball. From and out till the morning comes, and I said, have fun, go man. What I said. Everybody, everybody in the place to be. It's Cabot B, Cabot B on a microphone, Pipti on the funky bass tree. Now Barry B, you gotta describe, transcribe, inscribe just what you got to do. I said, ladies and gentlemen, this one goes out to you. And I said, be my turn to dance. So making a face up and on the floor, cause I really wanna take this chance. Bust a move, thrust a move, lust a move, you know I got no shame. I wanna do it again, I wanna do it again, I wanna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again.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Oh my God, I think I like it a lot. When you shake your funk and push in front of me, like you know what you give and like you know what you got. Cause it's a highbrow, cool crowd, hangout, clubhouse, just where I wanna be. Said, Lord have mercy, Lord have mercy on me, yes.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Oh, come on. Have fun, living in the city.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So come on. 네, 두 곡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셜리 댄스 중에서 오우누키 다이코의 셜리 댄스, 이어들은 곡은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 중에서 블레어의 Have Fun Go Mad 였어요. 자, 지하철을 타고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사실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단축거리를 선택을 하느냐, 혹은 조금이라도 덜 분비된 노선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 야, 여기서 내릴까? 아니야, 몇 번 좀 더 가서, 몇 정거장 더 가서 갈아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볼까 하면서, 여하튼 지하철을 타면서도 정말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974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그 이후 지금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꽤 길죠. 그 사이에 뭐 8호선, 9호선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선택의 폭도 점점 많고 또 복잡해져 가고 있고요. 청취자 변광열 씨가 꼽아주신 슬라이딩 도어스,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한 이 영화는 그야말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죠. 어떤 지하철을 탈 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영화였는데, 하지만 그 다른 지하철을 타고 나서 시시각각 확연히 다르게만 펼쳐지는 두 가지 삶이 그래도 결국은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왔음을 우리는 영화 끝에 알게 되죠. 자,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에서 또 유심히 봐야 할 공간은 바로 낮고 아주 지저분한 런던의 지하철인데요. 튜브라고도 불리우죠. 런던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는 이 지하세계, 1863년에 개통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에요. 청취자 이준호 씨는 슬라이딩 도어스 이 영화 이야기와 함께 이런 감상을 올려주셨는데,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또 다른 시작과 대면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나마 그래서 조그마한 희망을 품고는 한다고 하셨는데, 마치 슬라이딩 도어스에서처럼 이 지하철을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곤 한다고요. 자, 선택의 공간인 지하철. 1984년에 만들어진 홍콩 영화 연분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게임을 합니다. 일단 여자는 티켓을 끊고 먼저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요. 10분 뒤에 남자가 여자를 뒤따르죠. 하지만 이 여자가 어느 방향에 어떤 기차를 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인연이라면 같은 방향의 기차를 타고 만난 것이고요. 인연이 아니라면 서로 딴 방향으로 엇갈릴 거라는 아주 짓궂은 장면을 하게 된 거죠. 연부는 이 영화의 영어 제목 Behind the Yellow Line의 의미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지하철의 노란 대기선 뒤로 펼쳐진 러브스토리입니다. 참 귀여운 루트를 짜내려 가지만 하지만 영화는 결코 노선을 벗어나지는 않죠. 이 연분은 영화적인 완성도를 떠나서 장만홍의 풋풋한 데뷔 초기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장국영과 매연방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행복한 영화였죠. 자, 연분 중에서 장국영과 매연방이 함께 부르는 곡 연분 들어보죠. 一声再见，没有半声凄怨，淡淡去淡无言。过去终于过去，留下了当初一切在怀念。 每段你的片段，脑海一直闪现，是否能证实曾与他有缘？ 在困苦中百转，但结果在眼前。事实真心无缘，我已不敢再说来日可相见。 你我相隔多远？那年改变。 장국영과 매연방이 함께 부른 연분, 영화 연분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하철이라는 단어는요, 2003년 이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참 지울 수 없는 상처로서 남아있어요. 도대체 그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하철은 그야말로 이름만으로도 끔찍한 기운을 전해주지요. 프랑스 작가인 투커가 지하철을 이 시대의 폐쇄병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철창과 꽉 막힌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로 폐쇄병동과 다름없다고요. 그야말로 몸만 다치고 나면 꼼짝없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하철이 가진 그 구조적인 공포, 이것은 정말 영화 속에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자주 그려지곤 했지요. 태생부터 공포스러운 공간이죠, 사실상 지하철이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스피드 그리고 한국 영화 튜브는 이런 지하철의 공포를 스펙타클로 풀어낸 영화였죠. 청취자 김점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점, 속력이 빠르다는 점, 지하에 있어서 지상의 세계와 고립되어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참 적절하기 때문일까요? 지하철 사고는 영화에서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소재로 다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참사가 터지면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말을 꺼려하는 분위기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망각하고 결국은 스펙타클의 소재로 쓰여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요. 그래요. 영화 같은 현실이 막상 눈앞에 벌어지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황망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며, 그러면서 김점례 씨는 아울러 9.11 테러 사건도 머지않아 헐리우드에서 대형 액션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We'll be right back.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네 지하철 청취자 강동훈 씨는 영화 오아시스의 지하철역 안에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설경구를 태우고 춤을 추면서 부르던 공주의 이 노래 문소리가 직접 불렀던 이건 내가 만일을 라는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눈물 나는 판타지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 지하철은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모두들 앞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럴까요? 의외로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장소죠. 영화 총잡이에서도 박중훈이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앞에 앉은 여자를 덮치는 자신을 상상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용수 씨도 사랑과 영혼에서 패트릭 스웨이즈가 죽은 뒤에 이승을 떠돌면서 방황할 때 다른 귀신으로부터 지하철에서 사람처럼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배우는 장면 이런 그 거의 판타지 영화에 나올 만한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셨고요. 청취자 이래원 씨는 패트릭 스웨이즈와 자리다툼을 하던 귀신의 모습과 또 지치고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지하철의 의자에 걸터앉아서 산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사랑과 영혼에서의 그 혼령들은 그 열차를 타면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이 있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청취자 박재웅 씨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매트릭스 1편에서는 네오가 스스로를 그 초월자, 구원자, 더 원이라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미스 요원과의 결투를 통해 차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공간으로 지하철이 나오고요. 매트릭스 3편에서는 거기서의 지하철은 현실계와 매트릭스의 중간계로서 네오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트레인맨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요. et parfois malgré moi des craintes folles. Même un soir sans te voir je me désole. Tu reviens et soudain plus de tristesse, car tu sais l'effacer d'une caresse. Si tu n'étais pas là, comment pourrais-je vivre? Je ne connaîtrais pas ce bonheur qui m'enivre. Quand je suis dans tes bras, mon cœur joyeux se livre. Les beaux soirs où l'espoir berce mon rêve, nos moments si charmants bien loin du monde, c'est à toi que je dois ces joies profondes. Si tu n'étais pas là, comment pourrais-je vivre? Je ne connaîtrais pas ce bonheur qui m'enivre. Quand je suis dans tes bras, mon cœur joyeux se livre. Comment pourrais-je 영화 매트릭스 중에서 마릴린 맨슨의 Rock is Dead 이 곡에 이어진 곡 아멜리에 중에서 영화 속에 지하철에서 추금기를 돌리던 노파의 그 낡은 추금기 속에서 흘러나오던 곡입니다. 프레헬의 Sit in a Debala 당신이 거기에 없다면. 자, 이 곡이 끝날 즈음에 계단을 통통통통 내려가던 아멜리에는 바로 연인을 그 미지의 남자를 만나게 됐죠. 이 아멜리에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지하철역에 정말 삭막하게 서 있는 그 증명사진 자판기를 아주 정말 사랑의 기계로 변신시킨 귀여운 영화였죠. 자판기에서 증명사진 자판기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랑. 장피에르 주네의 이 아멜리에는 그 역마다 다른 컨셉으로 꾸며진 그 파리의 지하철역을 우리가 구경하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안겨나준 그런 영화였는데요. 참 오늘 첫 부분에 동물원의 노래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사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 곧잘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 지하철, 지하철역. 여기서 10년 전 혹은 20년 전의 연인과 만나거나 스쳐 지나가는 일이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역은 그리고 지하철은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마치 교통사고처럼 딱 맞부닥치는 우연한 만남, 또 우연한 사랑의 장소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아멜리에가 그랬고요. 또 그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그랬습니다. 청취자 이승진 씨가 그리 예쁘지 않은 산저 블럭이 참 예쁘게 나왔던 영화라고 기억하신다고 하시면서 지하철역에서 위험에 빠진 남자를 구하고 이후 그의 가족과 얽혀진 수많은 소동을 겪고 나서야 산드라 블록은 동전 대신에 반짝이는 반지를 매표구로 스며시 밀어넣던 진짜 짝을 만나게 되죠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취자 이은숙 씨는 엽기적인 그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하철 플랫폼에 술에 취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녀 전지현을 만난 견우. 그 뒤에 지하철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무대가 됩니다. 지하철 내부에 금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오른발 왼발로 밟는가에 따라서 서로 따휘를 때리는 이 참 엽기스럽지만 좀 귀엽기도 한 행동. 청취자 이영심 씨 말씀대로 엽기적인 그녀에서 술에 취한 전지현이 대머리 할아버지 가발을 흥건히 적신 그 장면도 식사 전이라면 꽤나 재밌는 장면이었다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견우는 이미 출발한 지하철 밖에서 전지현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그녀는 영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하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엽기적인 그녀가 이렇게 지하철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내서 그런지 많은 청취자분들이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그 지하철 장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키워드 영화탐험 지하철 편은 정말 청취자분들의 참여가 열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사연들을 갈무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는데 이 밖에도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주인공이 생각난다고 하셨던 김정옥 씨, 왕가위의 타락천사를 꼽아주신 안희진 씨,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과 같은 여자를 찾았지만 끝내 프로포즈를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주신 유충남 씨,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 김상범 씨 듣고 계세요? 네, 신청곡입니다. 뽕네 회원님들, 라리타 메츠코의 레자마. 아, 연인들이죠? 이 곡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현, 저는 정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